어쩔까 나는 왜 독에 빠졌을까 왜 새로운 품은 재밌을까 싸구려지는 서디 쓰고 사랑이란 건 무맛일까 왜 왜 익숙한 품은 포근할까 사랑이란 건 쓰디 쓰고 싸구려지는 무맛일까 왜